그 마음 돌아선 줄 알았다면 천리길 찾아와서 울지 않을걸. 그리운 점 사무쳐도 남이 된 사람 못 견디긴 보고 아파도 울면서 떠나리라 그날처럼 기적 슬픈 새벽길 이렇게 괴로울 줄 알았다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생각도 말걸. 머글러와 불러봐도 남이 된 사람 아픈 가슴 쓰라려도 말없이 떠나리라 그날처럼 잔디하는 새벽길.